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56도세 즈음에서 더이칠란드에서 경축모임이 20일에 진행됐습니다. 더이칠란드 공산당, 더이칠란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로작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연설자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내세우시어 조선을 군사강국으로 인민의 라군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